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 즉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열매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거듭남은 열매로만 확인됩니다. 이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결과, 열매, 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도 속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정직해야 유익이 됩니다. 은혜가 정직한 마음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덕의 가면을 쓴 독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언제나 믿음에서 나옵니다.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성산에 오르게 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선행의 길을 따라서 성산에 올라가야 한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공의를 일삼는 자다. 2절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나온 공의의 행동입니다. 셋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기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고 허풍이나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참소하지 않으며 벗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뒤에서 친구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험담은 벗에 대한 사랑과 진실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다섯째는 망령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과 헛됨으로 치장하는 사람을 절대로 귀하게 여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친하게 어울릴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보면 그가 어떤 지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호는 그의 신앙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원은 해로와도 지킨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결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죠.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시종일관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비록 해가 돼도 지키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는 5절에 이자놀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하게 은행의 비성경적 성격이라든지 이자 자체를 문제시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가진 것, 즉 돈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질 것에 대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여기저기다가 다 돈을 집어넣어 놓고 굴리고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섬기는 일에 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뇌물을 받고 거짓을 행함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의와 불의는 굽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계산에 따라서 말 바꾸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 말에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가르치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기준이 낮아졌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참된 성도들이 참 드물고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둔감해졌는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기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 안에 믿음을 담고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가볍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절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한없는 부족을 아시고 이 의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모든 자는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이 모든 상황에서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미치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1절에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시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 신앙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행복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그 사물,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겁니다. 다윗의 한 가지 기쁨은 땅에 있는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3절에 말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에게서 그는 충분한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가지는 복된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 만족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줄로 그어서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지금 머무는 곳이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또 주지 않으신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맞게 줄로 그어서 주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는 지금 자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밤에도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너무 다윗은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윗의 신앙은 현재에만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장래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8절부터 11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요동하지 않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신앙은 요동치 않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혹은 뭐 지난번에는 뭐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안정을 누립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 합니다. 신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특별히 주님께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찌 주님에게만 이 소망이 해당되겠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절은 소망의 약속이에요. 장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께만 소망이 있고 주께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현재의 믿음의 만족이 없으면 장래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참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합당한 것인 것을 감사할 수 없으면 장래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우리는 그때에도 불평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한 사귐을 가질 존재로 저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에 그 확신 가운데 저희가 두려움 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행복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